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 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추석 만화 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에라 차차차 차차차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춘풍화류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에라 차차차 차차차 서노라 아까운 청춘 늙어가니 춤추던 호랑나비도 낙화지면 아니 온다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때는 좋다 벚잎내야 아니 노지는 못